이뻐 그래서 난 더 두려워 네 손을 잡으면 너를 갖고 싶어지는 내 맘을 내게 전하지만 너는 아닌 걸 이제껏 너를 찾아 헤매이고 헤매였던 사람처럼 난 마치 처음처럼 떨리는 걸 전화기 들고 고민했어 널 잘 몰랐지만 너의 그 두 눈이 속삭였지 다가와 내게 입 맞춰달라고 이제껏 너의 맘에 상처주고 아픔 줬던 사람들처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의 입술과 너의 미소가 날 다시 숨쉬게 해 달콤해서 난 저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나 그녀를 만나고 싶어지고 내 맘은 너무 위험해진 비보 인생이란 망망대에 속에 난 널 위해 준비된 부드러운 베개 어떤 파도라도 걱정 마 내가 되어줄게 너의 나침반 Honey brown with the long black hair So beautiful and so damn rare 나 계속 살게 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You make everything alright girl 난 느낄 수가 있어 너도 나를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걸 오늘 밤 네 손잡고 뜨겁게 입 맞출래 girl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